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선인단 제8차 대회에서 하신 연설, 선현단원들은 사회주의 저국의 참된 아들딸 선현혁명가가 되자의 전문을 나이제리아 김일성 김정일 조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